Oh baby you. Oh baby you. 이 노래 들어봐줘 날 위한 노래해. 찬송이 you. 내 눈을 바라봐줘 너 맛보고 있잖아. Yeah, 사랑만 찾던 내게서 그 사람을 치고 너와 있으면 강해져 ain't got no fear 내가 하는 말은 진심 I'm for real 너만 바라볼게 나의 바라기 이제 더는 없어 내 바람기 헤어진 지 몇 분 안 됐는데 벌써 없어 네가 보고 싶어 나 어쩔 수 없어 Baby baby baby 왜 이제서야 Baby baby baby 내게 온 거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사는 말야 아무래도 널 닮았을 oh, 거야 이 노래 들어봐줘 날 위한 노래해 찬송이 you 내 두 눈을 바라봐줘 너 맛보고 있잖아 You're my boo boo boo 너에게 미쳐 너와 나 boom boom boom 완전 빠져 믿어줄래 너만 볼게 가줄래 남겨줄게 언제나 내 품에 너만 받아줄게 내 맘 말아줘 너무 보고 싶고 곁에 두고픈 맘 점점 커져가고 아무것도 못해 바라게 난 stop it 잠도 못 들었나 정말 어떡해 내 가슴을 닦아 난 바로 너야 네 미소만으로 달아오는 게 나야 네 앞에서 눈물을 잇는 사람 줄도 셋도 없는 나만의 사랑 Baby baby baby 왜 이제서야 Baby baby baby 내게 온 거야 또 아직 그대만이 내 슈퍼스타 I wanna keep you by my side Oh baby you 이 노래 들어봐줘 날 위한 노래해 찬송이 you 내 두 눈을 바라봐줘 너 맛보고 있잖아 You're my boo boo boo 너에게 미쳐 너와 나 boom boom boom 완전 빠져 믿어줄래 너만 볼게 가줄래 가줄게 언제나 내 품에 너만 안아줄게 널 안고 싶어 밤새도록 입 맞추고 싶어 부르트도록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딴 댐 보지도 말고 여기 내 품에서 내 손잡고 내 곁에 있어줘 이 노래